애국의 마음 선율에 담아 통일 조국의 밝은 미래를 그려보는 음악 감상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가요 비둘기야 높이 날아라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신운호 작사, 리종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80, 1991년에 창작됐습니다. 노래는 평화롭고 행복이 넘치는 우리 조국에 대한 열렬한 사랑의 감정과 그토록 사랑하는 조국을 끝까지 지켜가려는 우리 민의 옥센 의지를 감명 깊게 반영한 소중가요입니다. 가요의 1절 가사에서는 인민대중 중심의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에서 희망의 나래를 펼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행복을 꽃피워가는 우리 민의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푸르른 하늘을 자유롭게 날아가는 비둘기의 흉상에 비유하여 깊이 있게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2절 가사에서는 노을빛 타마싯고 평양의 하늘가로 높이 날아예는 비둘기의 흉상을 통하여 이 세상 가장 긍지럽고 행복 넘친 삶을 누리도록 하여준 위대한 당의 따사로운 은정에 뜨거운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격정을 금치 못해하는 우리 민의 내면 세계를 감동 깊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 가사에서는 언제나 평화를 사랑하고 귀중히 여기는 우리 민들의 열렬한 지향을 형상적으로 소설하면서 이 땅 위에 영원한 평화와 행복만이 흐르길 바라는 우리 민의 간절한 염원을 졸졸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가사에서는 그 어떤 불구름도 자유롭고 평화로운 우리의 행복을 결코 가로막을 수 없으며 그것을 영원히 지켜가려는 것은 우리 민의 꺾을 수 없는 굳은 의지임을 강렬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울림 서저에서 8분의 12박자의 리듬을 타고 흐르는 선율은 이 부분 형식의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부드럽고 유연하면서도 희망 넘친 따뜻한 정서로 일관된 선율은 동독궁 장단의 억양이 잘 살아나는 리듬 진행이 동반되는 것으로 하여 그 정서적 견인력이 매혹적으로 잘 부각되고 있습니다. 비둘기야 비둘기야 하는 가사의 시효와 잘 밀착된 선율 영상은 보다 강렬한 정서적 앙량감을 조성하면서 감정 정서를 보다 의미심장하게 승화시켜주고 있습니다. 가요는 평화를 지향하는 우리 민의 순결한 정신 세계를 예술적 품위가 높은 시음악적 형상으로 펼쳐 보이면서 조국에 대한 불타는 사랑의 감정으로 심장을 끓게 하여주는 시대의 명곡으로 푸르른 하늘을 나르는 비둘기의 모습과 더불어 아름답게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비둘기야 비둘기야 다음은 가요 이 땅의 주인들은 말하니 이 노래를 감상하시겠습니다. 최준경 작사, 안종호 작곡인 이 노래는 주체 90 2001년에 창작됐습니다. 가요는 우리민이 세상에서 가장 우월한 우리식 사회주의 제도의 당당한 주인으로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현명한 이용도 아래 역사의 준엄한 폭풍우를 뚫고 헤치며 고마운 이 제도를 굳건히 지켜온 데 대한 더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우리민의 삶의 열함이고 생활이며 생명인 사회주의 제도를 지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쳐갈 확고한 의지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가사에서는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군인들과 노동자, 농민, 과학자들의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열렬한 목소리를 시화함으로써 제기된 문제에 대한 가장 명백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심오한 철학성과 함께 강한 통속성을 띠는 이러한 가사의 형상은 우리 민에게 있어서 사회주의가 단순히 리념이나 사회제도에 대한 추상적인 문제가 아니라 인민들의 운명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활적인 문제로 되고 있다는 것을 다시금 절감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뜻깊은 가사의 형상은 대조가 또렷한 선율에 의해서 더욱 생동하고 실감 있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사분이 사박자에 기초하여 활기에 넘치어 빠른 속도로 흐르는 선율은 형상적으로 또렷이 대조되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노래는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이 땅의 주인된 자각과 사회주의 제도의 수호자로서의 사명감과 함께 애국은 말로서가 아니라 실천으로 해야 한다는 것, 조국의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조약돌 하나도 소중히 여기고 자기의 피땀을 바쳐 가꾸고 빛낼 때 우리의 조국, 우리의 사회주의 제도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강해진다는 애국의 진리를 깊이 심어주며 인민들의 사랑 속에 널리 불리우고 있습니다. 지켜. 오늘의 음악감상 시간을 여기서 마칩니다.